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을 모성의 굴레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신 역사들을 나열한 장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평정하게 되었는지 다윗 왕국의 전쟁 역사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지요.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아람, 하맛, 에돔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주변국들의 노략거리가 되던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만나는데 그것은 메덱 암마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기록인데 이 메덱 암마의 나나주에는 모성의 굴레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메덱 암마가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수도와 인근 도성을 지칭하는 수도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요. 다른 평행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어머니인 수도였고 그 동네들은 가드에 속한 딸들이었죠. 수도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성 모티브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을 중심으로 두 도성 사상이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백성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한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의 모성입니다. 가드가 블레셋의 모성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이 구약적 이해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씨로 해석해서 지칭하니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는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어머니 도성 즉 모성 모티브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의 결말을 보여주는 요한 계시록에도 그대로 전개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도성으로 예루살렘과 사단과 세상의 왕국인 도성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큰 도성 바벨론과 그 딸들은 세상과 결탁하여 거짓 교리와 온갖 속임수 그리고 이적들로 온 세상을 유혹하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타락한 교회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 큰 성 바벨론의 몰락과 멸망으로 대쟁투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윗이 블레셋 모성을 점령하고 그 굴레들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지루한 선과 악의 대쟁투를 끝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준비하셔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도성 그분의 백성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도 땅의 백성 곧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신민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 도성이 준비되고 있지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늘왕국이 형성되어가는 지금 바벨론의 구정물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고 마침내 무너질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매사에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거짓 교리들과 빗나간 가르침들이 온갖 가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전방위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여 하늘 도성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굳게 서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도 마침내 무너질 도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신실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